선물들이 떨리는 내 심장 소린 널 향한 연주가 되어줘 맞을터 우리들의 멜로디 하얀 섬 쌓여가는 이야기 따뜻한 겨울 눈이 falling 산타는 없죠 Say I love you Don't leave me alone I will tell you one thing late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아 꾼다. 빛나는 널 닮은 이 순간 멜로 영화처럼 마침내 우린 결말이 되었죠 Christmas for you 꿈만 같아 온 세상이 멈춘 이 순간 너를 바라볼 때 눈 속 네 가슴 안은 별이 되어 반짝일 거야 사랑일까 yeah! 새하얀 눈이 내리는 거리 만나러 가지 떨리는 날 Christmas party yeah. 12시 지나면 종이 울릴 텐데 I swear to God Love you forever, babe. Say I love you, don't leave me alone. I will tell you one thing late. 사랑에 빠져버린 것 같아. Woo-hoo. 꿈을 꾼다. 흰 눈이 널 닮은 이 순간. 멜로 영화처럼 마침내 우린 결말이 되었죠. Christmas for you. 꿈만 같아 온 세상이 멈춘 이 순간 너를 바라볼 때 눈 속이 가슴 많은 별이 되어 반짝일 거야 눈이 내리죠 그대일까요 혹시라도 내가 놓칠까봐 그때가 보여 내리는 눈 사이로 흰 눈이 널 닮은 이 순간 멜로 영화처럼 마침내 우린 결말이 되었죠 Christmas for you 꿈만 같아 온 세상이 멈춘 이 순간 너를 바라볼 때 눈 속이 가슴 많은 별이 되어 반짝일 거야